해양조례 즈음하여 인도네시아 선봉자당 중앙지도리사회 정석희는 3월 30일에 발표한 담화에서 조선혁명과 세계 자주화 위협 수행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했습니다.